사이였지.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너의 눈을 보았지.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.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멀어져가는 뒷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. 나는 가슴 아팠어. 걷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이